주마 주마 주마 우리 누리나 주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오순도순 나눠봐요 언제라도 어디라도 그대 곁에 줌마 DJ 그대 곁에 줌마 DJ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줌마 DJ 장미라입니다 지금 사실 책 읽어주는 시장인데 오늘 그 책 읽어주시는 담당이 어디를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못 오신다고. 그래서 줌마 DJ 먼저 시작하고요. 아무래도 오늘 방송은 저희 그 음악회 관계 때문에 조금 일찍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줌마 DJ 한 코너 하는 것으로 그리고 잠깐 노래 들려드리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죠. 오늘 저희 음악회가 4시부터 6시까지 있습니다. 저희 그 현대 직판장 바로 옆에 그 골목에서 있을 거고요. 아마 크게 아마 무대가 차려질 거예요. 조금 불편하셔도 많이 참으셨으면 좀 참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이런 어떤 행사들이 정말 상대원 시장에서 어떤 좀 또 즐겁게 재미있게 장사를 하시게 아니면 그 지나다니시는 그 고객분들도 좀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라고 이렇게 열어드리는 거니까 좀 흥겹게 전부 다 좀 동참하는 의미에서 재미있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대도 지금 꾸밀 테고요. 아마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그 차량 통행도 좀, 이렇게 좀 막을 테고 이럴 텐데, 그 차량에 그 통제가 좀 있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골목으로 다녀야 되시는 차가 있으면 조금 비껴서 다른 골목으로 다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반짝 세일도 있어요. 반짝 세일은 2시부터 6시까지 열립니다. 반짝 세일 참여해주신 곳이요. 옛날 삼겹살, 남북정육점, 민당정육점, 또 평택포목, 합동신발, 민당건어물, 고추와 마늘, 오복반찬, 오복떡집, 진선미, 종합의류, 쌍둥이 기름집, 현대아울렛, 상대원 생선. 상대원 생선은 현대 그 직판장과 그 위에 골목 있죠. 그 가운데로 쭉 들어가면 있어요. 그리고 부흥상회, 농심청과 종합화장품, 시장피자, 시장야채, 진성떡집, 원프라자, 명인만두, 이천야채 이렇게 오늘 그 세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밖에다가 이따가 세일할 곳을 쭉 적어서 붙여드릴 거거든요. 그거 보시고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또 그 저희 방송국 내에서는 조금 있다가 이제 사진 촬영이 또 있을 거예요. 영경 촬영도 있고 건강진단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요. 잘 알아보시고 같이 참여를 하셔서 좋은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잠깐 노래 하나 듣고요. 오늘 노래, 주말 DJ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추억의 원다방 따뜻한 커피향 남아 그리워 마세요 다시 온 원다방 새로운 원다방 신나는 원다방 원다방 사랑방 라디오를 켜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줌마 DJ 장미라입니다. 아,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사실 책 읽어주는 시장이지요. 근데 오늘 책 읽어주시는 분이 뭐 급한 일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못 나오신다고 해서 제가 줌마 DJ를 오늘 당겨서 먼저 방송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줌마 DJ를 끝나면 방송을 오늘 그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4시부터 그 음악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커다란 음악회라 많이 이제 좀 저희가 홍보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사랑방 문화클럽에서 주최를 해서 하는 음악회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를 꾸미느라고 지금 굉장히 밖에 정신이 없지요. 큰 행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무대도 좀 꾸며야 되고 작은 음악회하고도 틀려서 조금 더 복잡하고 이럴 텐데요. 아마 차량도 좀 통제가 될 거고 이럴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요.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이 있어요. 사진 촬영 2시부터 4시까지 방송국 안에서 할 거거든요. 3층이지만 이렇게 좀 올라오셨으면 좋겠네요. 천천히. 그리고 건강진단도 2시부터 4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참여하셔서 뭐 건강진단에 대한 어떤 진단도 좀 받아보시고 사진도 찍고 같이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아무래도 좀 잔치 분위기가 날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저 혼자만 잔치 분위기 아니지요? 아, 오늘 즐겁게 지내시고요. 우선 노래 하나 틀려드리겠습니다. 칵테일 사랑. 세상은 무심해 나를 깨워줄 그런 연인이 내게 있으면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자는 우체국 앞 계단에 앉아 프리지아 꽃향기를 내게 안겨줄 그런 연인을 만나봤으면 사랑 마로니에가 불렀네요. 칵테일 사랑 같이 들어봤는데 노래 참 감미롭죠. 이분들 노래 정말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음악회에 열린다는 이야기는 많이 이야기를 드렸고 또 뭐 세일 품목 받으러 다니면서 또 듣고 이래서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같이 좀 지금 많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정사진이나 이런 저기 사진 찍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그 의료진들이 오셨죠? 오셔가지고 같이 또 뭐 하더라? 그죠? 건강진단도 해드리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건강진단하고 사진 찍고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그 시간 기억하셔가지고 같이 와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 주제는 제가 예전에 보면 요즘도 그렇지만 우리가 숟가락 정말 없이는 밥을 못 먹어요. 그죠? 그 숟가락에 관한 어떤 이야기,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숟가락 없이 밥을 정말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밥은 먹겠죠. 이제 젓가락 있으니까 우리 젓가락으로 열심히 먹잖아요. 근데 정말 국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숟갈로 먹겠습니까? 숟가락 없이 밥을 못 먹을 것 같죠. 그 숟가락의 어떤 유래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요. 이번에는 제가 이메이지 노래를 준비했어요. 존 레논의 이메이지 한번 들어보고 다음 이야기 엮도록 할게요. sky.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Imagine there's no countries. It isn't hard to do. Nothing to kill or die. 숟가락 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숟가락. 아, 숟가락은요,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생활도구라고 합니다. 생각을 해봐도 그렇겠죠. 생활도구 중에 아마 가장 오래된 생활도구일 텐데, 정말 없으면 우리가 당장 입에 들어가는 무엇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이제 소풍을 가는데 수저를 안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산에서 나무를 꺾어가지고 그 밥 먹는 그 도구로 썼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기억 갖고 계시죠? 뭐 이제 갑자기 이제 어디 정말 소풍을 갔어요. 그 가족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같이 가셨는데 수저가 모자랐을 때 정말 산에서 그렇게 뭐 정말 나무를 자르면 안 되지만 나무의 어떤 가지를 잘라서 그걸 그렇게 썼던 기억이 있는데, 최초로 그 옛날 그 보면은 그 중국 사람들이 최초의 그 숟가락을 사용을 했거든요. 아, 그분들도 아마 저희처럼 그 저희가 없으면 갑자기 숟가락이 없을 때 대용으로 옆에서 나무를 잘라서 그렇게 쓰듯이 아마 그렇게 해서 주변에서 그 대용할 만한 자연물을 이용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중국이나 일본, 한국이 다 이제 젓가락을 사용을 해요. 그 동양권들이 이제 그 젓가락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 우리네 젓가락은 중국이나 일본 젓가락에 비해서 좀 짧은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콩알을 짚고 생선가시를 골라내고 김치를 쪼개서 입까지 옮기는 일까지 정말 현란한 그 젓가락 손질을 뽐내야 하는데요. 긴 것보다는 짧은 것이 요긴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가는 막대기, 돗자기, 환상의 복식조가 돼서 밥사귀를 넘나드는 모습이 서양인들에게는 정말 신기하기도 할 것 같아요. 우리 보면 이제 인도나 이런 쪽에 보면 정말 숟가락, 젓가락이 아니라 손으로 밥을 먹는다고 하지요. 그런 민족도 있어요. 수저는 정말 숟가락, 젓가락을 함께 부르는, 그 수저라는 것은 숟가락, 젓가락을 함께 부를 때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숟가락을 높여서 말할 때 쓰는 말이라고도 합니다. 예전에는 시저라고도 했는데요. 짐작을 하시겠지만 수저는 중국, 한국, 일본을 비롯해서 동남아에서만 사용하는 식사도구이죠. 그러나 중국이나 일본, 다른 동남아 나라에서는 숟가락은 그 용도가 거의 사라지고요. 젓가락이 주된 식사 도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만큼 숟가락이 밥상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나라는 거의 없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국물 음식이 많기 때문이지요. 아주 먼 옛날에는 조개 껍데기나 나무를 그 수저 대신 썼다고 하는데요. 훗날 백동, 노쇠, 금, 은 같은 쇠붙이를 이용해서 수저를 만들었습니다. 숟가락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생활 도구라고 하네요. 아, 여러분 그 생각 잘 못하고 계셨죠? 사실 뭐 살다 보면 이런 거 잘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 숟가락은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생활 도구이다. 여러분 아셨죠? 노래 한 곡 듣고요. 노래 이번에 제가 그 준비한 노래는요. DJ 덕의 머피의 법칙입니다. 싫어, 너의 싫어, 나쁜 아줌마, 우리 정말 싫어, 꼭 TV 대신 나를 빼. 네, DJ덕의 머피의 법칙 같이 들어봤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죠? 머피의 법칙 딱 맞는 것 같아. 그죠? 여러분도 그렇죠? 자, 지금요 1시부터 저희가 여기서 이제 그 사진 촬영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검진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2시부터 하기 때문에 이제 할머니들도 오시고 그랬어요. 많이 올라오셨는데요. 조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그 장소 마련된 데가 3층이라서 그렇지만 천천히 올라오셔서 볼일을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영정사진도 촬영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건강검진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4시부터는 저희 그 현대직판장 앞에 쌍둥이 기름집 있고 그런 그 골목 있죠? 거기에서 음악회가 열릴 겁니다. 아주 크게 열릴 거고요. 아, 그 이렇게 지금 저희 그 상도시장에서 이런 지금 어떤 정말 잔치 분위기가 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기획해서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상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세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다양하게 같이 참여를 해서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물건도 같이 좀 사시고 사진 촬영도 하시고 건강검진도 하시고 음악회도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상대원 시장에 정말 잔치날입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같이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일하시는 그 상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요? 잠깐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불러드릴게요. 자, 옛날 삼겹살, 남북 정육점, 민당 정육점, 현대 평택 포목, 합동 신발, 민당 건어물, 고추와 마늘, 오복 반찬, 오복 떡집, 그리고 진성미 종합 의류, 쌍둥이 기름, 쌍둥이 기름집, 현대 아울렛, 상대원 생선, 부흥상회, 농심청과 종합 화장품, 그리고 시장 피자, 시장 야채, 진성 떡집, 원프라자, 명인만두, 이천 야채. 이렇게 많은 상가에서 같이 세일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반짝 세일이지만, 반짝 세일은 2시부터 6시까지예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간 다 됐죠? 2시부터 6시까지 해서 같이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도 들려드릴게요. 이번에는, 무슨 노래 들려드릴까요? 저희 이제 여기 할머니들도 많이 오셔서 제가 조금 옛날 노래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별의 부산정거장, 남인수가 부릅니다. 이별의 부산정거장하고 하춘아의 잘했군 잘했어 같이 두 곡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왜 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어.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마누라 왜 그래요? 오양간 내어놓은 얼룩이 황소를 보았나? 보았죠. 어쨌나 진정치 보라비 장가들 미천에 주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영감 왜 불러? 사랑채 비워주고 10만원 전세를 받았어. 받았지. 어째서? 방앗간 채리려고 은행에 적금을 들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마누라 왜 불러요? 복덕방 골룡감이 장기를 두자고 왔었나? 왔었죠. 뭐랬나? 장기는 그만두고 태권도 배우러 갔댔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사랑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에 기적이 온다 한마는 피난살이 서름도 많어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자 TV여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슬피 우네 이별의 부산 정거장 가는 12열차에 기대 앉은 젊은 나그네 시름 없이 내다보는 창밖에 등불이 존다 쓰다린 피난살이 지나고 보니 그래도 묻지 못할 숙명 때문에 뒤척도 목이 메여 소리 높이 우는구나 이별의 부산 정거장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유리창에 그려보는 그 마음 안타까워라 향에 가시거든 잊지를 말고 한두자 봉소식을 전해주소서 몽그림치는 몸을 우리치고 떠나가는 이별의 부산 정거장 네, 남인수의 이별의 부산 정거장 그리고 하춘아의 잘했군 잘했어. 아, 여러분 들으셨죠? 아, 정말 이렇게 지나간 노래들이요. 들어보면 정감이 참 있어요, 그지요? 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정감 있고 어떤 정말 정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가 옛날 노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젓가락 이야기 아까 하댔는데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밖에 저희 그 스튜디오 밖에 보면은 이제 할머니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할아버지들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사진을 찍으려고 정말 그 효도 사진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그 사진 찍으려고 예쁘게 화장도 하시고 이제 한복도 입고 막 이러고 오셨거든요. 자, 지나가시는 그 분들 중에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 사진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라오셔서 같이 찍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요, 건강검진도 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시고 가시고요. 또 방송도 같이 들어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수저 이야기 조금 더 할까요? 그래서 수저는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그 사용한 것으로 기록에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썼던 모양하고 지금 썼던 모양은 분명히 달라요. 그죠? 다를 거예요. 그 몇 번의 모양 그 변화를 거쳐서 오늘날과 같은 모양의 그 숟가락을 사용한 것으로 조선시대부터 지금 같은 그 숟가락을 쓰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부터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삼국시대부터 썼지만 조선시대부터 요즘의 같은 그 숟가락 모양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청동으로 만든 수저 가운데 유난히 길쭉한 모양이 있는데요. 이는 밥을 먹을 때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이 경박하다고 여겨서 입을 조금만 벌려도 되도록 숟가락 폭을 좁게 그리고 길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모양새에 신경을 썼던 왕실이나 귀족의 얘기예요. 이것은 언젠가 지방의 한 박물관에서 그곳 박물관장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어서 기억에 이렇게 두고 있었던 이야기인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 밥을 먹으면서 입을 크게 벌린다고 숟가락을 그렇게 그 좀 길쭉하게 이렇게 만들었나 좁고 길게 이렇게 만들어 썼을까 그 요즘 같으면 정말 그런 것 같고 어떤 경박을 따지고 이러진 않을 텐데 예전에는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아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저는 그 사용하는 사람 그 정말 그 수저는 이제 사용하는 사람은 남녀 우리가 모두잖아요. 그죠? 안 쓰는 사람 없어요. 그 여성의 물건으로, 그렇지만 그 여성의 물건으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저는요, 결혼 예단에서 없으면 안 되는 거였다고 해요. 예전에 그 칠첩 반상규와 함께 중요한 생활 필수품으로 여겨서 그 혼수품에 꼭 넣어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의식주 가운데 수저를 시계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보았고요. 곡식을 상징하는 중요한 혼수품목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동안에 수저는 정말 우리와 같이 어떤 건 살부채 존재로 계속 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그 수저는 정말 그랬던 건가 봐요. 저희 그 어머니 세대만 해도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수저가 그 혼수품의 하나.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저는 지금 이 어떤 그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서 처음 알게 된 그런 내용이랍니다. 이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밖에서는 지금 영정 사진, 그 효도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지금 그 팀들이 오셔가지고 그 사진을 열심히 찍어주시고 계세요. 예쁘게 예쁘게 이제 화장도 하시고 화장도 시켜드리고 사진도 찍고 정말 예쁘게 좀 보니까 이제 한복들을 많이 입고 오셨네요. 한복 예쁘게 입고 오셨는데 사진들 잘 찍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노래 또 들려드릴게요. 이번엔 조금 또 빠른 곡. 그 조금 옛날 지나간 노래이긴 하지만 조금 바른 걸로 그 드라마 그 주제곡이기도 했어요. 장현철이 부릅니다. 걸어서 하늘까지.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아, 오늘은 아무래도 방송이 안내 말씀 쪽으로 많이 가야 될 것 같죠? 아, 오늘 지금 저희 상대원 방송국 그 3층에서는요, 의료진들 오셔가지고 건강검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예전에는 영정사진이라고 말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 사진을 효도사진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효도 사진을 찍어드리고 있거든요. 오셔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경유당이나 이런 데를 많이 다니시면서 오시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렇게 오셔서 정말 그 좋은 일을 해드리는 사진 기자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 검진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4시부터는 음악회가 있습니다. 음악회가 그 현대 그 직판장 바로 옆에 골목 있죠? 쌍둥이 기름집이 있는 그 골목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늘 우리가 거기서 음악회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장소입니다. 근데 예전보단 조금 이번엔 크게 행사를 할 거예요. 뭐 무대도 좀 꾸미고요. 저희는 사실 무대도 없이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엔 무대도 아마 꾸미고 멋있게 할 거거든요. 그리고 출연팀들도 보면 굉장히 빵빵합니다. 그리고 다양하고요. 예전 같으면 이제 색소폰이나 이제 가수분들이 오셔서 노래를 하고 이랬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팀들이 오냐면 그 모든 북도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정말 품바 타령도 있어요. 품바 공연도 있고 또 색소폰 빠지면 안 되죠. 늘 이제 공연할 때마다 들어가는 색소폰 팀도 있고요. 그리고 주민 참여 프로를 해가지고 난타 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이제 부르는 그 동요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성엽이 그 5살 꼬마 나와서 트로트 불렀던 기억나시죠? 그 꼬마가 와서 꼭 노래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한번 불러보라고 또 했습니다. 그리고 요후에 대화 태권도에서 와서 태권도 시범도 보여줄 거고요. 일회음악학원에서 와서 피페 그 연주도 하고 또 동요도 부를 겁니다. 그리고 중 고등학생 팀으로 돼 있는데요. 그 지니어스라고 이름이 그래서 힙합 또 추고 워킹 그 정말 멋있는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섭외를 좀 했거든요. 오셔가지고 오늘 아마 상대시장에서 멋있게 그 멋있는 것들을 정말 다 한꺼번에 보여드릴 거거든요. 4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때 관심 갖고 같이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또 무엇을 공지사항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다 말씀드렸어요? 있지요? 우리 세일한다는 거. 오늘 반짝 세일 2시부터 6시까지 있습니다. 반짝 세일 저희가 그 프로그램 밑에다 이제 붙여드릴 건데 그거 보고 다니면서 같이 그 즐겁게 지내시면서 사가지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래 한 곡만 더 들을게요. 머라이어 캐리가 불렀네요. Without You. 네. 숟가락 이야기를 오늘 주제로 제가 잡았죠. 그래서 숟가락 이야기 주제 사실 한 가지뿐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 욕심이지만 이런 그 수저를 두고요. 그 이여령 박사 좀 유명한 분이었죠. 그분이 그 짝의 사상을 대표하는 우리 문화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 수저를 두고요. 그 음양의 균형, 금슬 좋은 부부의 의무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요. 그 수저가 너무 이상하죠. 신기하죠. 젓가락이 지니고 있는 짝의 문화를 완성한 것이 한국의 수저 문화인데요. 건더기와 국물의 음양 균형을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 한국의 수저, 즉 숟가락과 젓가락이라고 합니다. 소설가 윤대녕은 밥상에 놓여있는 숟가락은 얼굴, 젓가락은 다리를 닮았는데 숟가락은 여성, 젓가락은 남성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했습니다. 받침대 위에 나란히 놓여있는 수저가 그의 말대로 금슬 좋은 부부가 베개를 베고 사이좋게 누워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내게 수저는 그 정말 어머니의 혓바닥이고 손이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젖대고 입으로 씹고 먹이던 시절이 지나서 이제 내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을 익혀야 하는 그 어린아이, 그 아이에게, 그 어머니에게 가장 중요한 게 그 숟가락이겠죠. 가장 알맞게 음식을 담고 맞춤하게 식혀서 아이 입에 숟가락을 넣는 행위는 한 생명을 살리고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이는 밥값하는 어른으로, 한 집안의 식탁을 책임지는 가장으로 성장을 했겠지요. 그 떠먹여주는 숟가락은 까맣게 잊은 채 정말 새로운 수저로 밥을 먹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정말 열심히 키워서 정말 그 입에 밥을 꼭꼭꼭 씹어가지고 숟가락에 담아서 이렇게 먹여서 키웠을 텐데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사회에 딱 내놓으니까 그 먹여진 숟가락은 이제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숟가락을 가지고 이제 밥을 먹겠지요. 흰눈이 펄펄 내리는 날 두부를 숭숭 썰어넣고 끓인 그 청국장을 숟가락 없이는 먹을 수가 없겠지요. 뜨끈하게 부쳐진 파전을 젓가락 없이 어떻게 맛있게 먹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수저는 우리 음식 문화에 가장 알맞은 식사 도구가 맞습니다. 그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하루 세 끼 밥상 앞에 있을 것이고요. 하루 세 번 수저를 들 것입니다. 수저를 드는 일은 생의 존재를 확인하는 일과 같은 것이에요. 바쁘다고 입맛이 없다고 소홀히 하지 말고요. 때맞춰 수저를 열심히 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그 이제 가을이 되면 사실 입맛이 없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울증이 좀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밥을 안 먹으면 더 아프겠지요. 밥 많이 드시고요. 건강하신 가을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 또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노래를 제가 하나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노래가 사실 한정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그 어르신처럼 많이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때 노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준비한 노래인데요. 안정희 씨가 불렀네요. 대전 브루스. 이 정도면 될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떠나가는 새벽열차 대전 발령시 50분 세상은 잠이 들어 고요한 이 밤 나만이 소리치며 울 줄이야 붙잡아도 뿌리치네 목포행 완행열차 이별의 불에 들어온 무정하게 떠나가는 대전 발령시 50분 영원히 변치 말자 맹세했던 말 눈물로 헤어 목포행완행열차 자 오늘 그 행사를 주최하는 측이 사실 사랑방 문화클럽이라고 하거든요. 문화재단 산하에 있다고 봐야 맞을 겁니다. 문화공원을 그 프로젝트로 짜는 그 문화 나눔의 터인데요. 상대원 시장에 와서 음악회를 엽니다. 사랑방 문화클럽에서 좀 알려드릴까요? 사랑방 문화클럽 그러면 그냥 사랑방 문화클럽이라는 데가 있나 보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거 잘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시죠?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사랑방 문화클럽이라는 곳은요. 성남 시민의 자생적인 문화클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여서 문화예술의 향기가 생활 곳곳에서 피어나는 성남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성남문화재단의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그 분들이 활동을 할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북도 있고요. 색소폰도 있고요. 품바도 있고요. 어떤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 공연팀들을 만들어서 그 동아리처럼 이렇게 아주 재밌게 운영을 해가는 그런 곳들입니다. 그런 것을 모여있는 단체를 두고 사랑방 문화클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그 이제 문화클럽에서 와서 사실 상대원 시장에서 공연을 준비한 거예요. 공연을 준비한 팀들 보면 모든북이 왔고요. 색소폰도 왔습니다. 그리고 품바도 왔고, 밴드 공연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주민 참여 프로로 해서 난타 공연이나 어린이 트로트, 또 태권도 시범, 피페 연주, 워킹, 그 지니어스의 워킹, 힙합 연주, 힙합 그 뭐라고 해야 춤이죠. 그것도 있고요. 오늘 정말 볼거리가 많습니다. 이 사랑방 음악 상대원 시장 음악회는요. 오늘 4시부터 6시까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2시부터 4시까지요. 그 저희 그 방송국 내에서 지금 그 영정 사진이죠. 효도 사진. 그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지금 촬영을 열심히들 하고 계시거든요. 많이들 와 계세요. 혹시 지나가시면서 혹시 그런 건 내가 아직 준비를 못했는데 하시는 어르신들 계시다면 올라오셔서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건강검진도 받습니다. 지금 건강검진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오셔가지고 같이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조금 계시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기침이 나지요. 기침 좀 됐는데 감기가 걸렸습니다. 안 나서 기침을 콜록콜록 조금 하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을 하다가 기침이 나오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 음악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세일에 같이 들어갔죠.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지금 반짝 세일 들어가 있습니다. 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여러분 같이 참여를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막 전화도 오네요. 잠깐 노래 하나 걸어놓고 해볼게요. 지금 윤승희가 부릅니다. 제비처럼. 라디오. 아는님이여. 네, 윤승희의 제비처럼 들으셨습니다. 정말 그 제비처럼 다시 오지 않는 님이요. 이미 안 오면 참 서운하겠어요, 그렇죠? 아, 지금 밖에서는요, 저희 그 영정 사진 있습니다. 영정 사진 촬영이 있어서 아, 요즘엔 자꾸 제가 영정 사진이라고 하지만 요즘엔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렇죠? 효도 사진이라고 말을 합니다. 효도 사진 촬영을 하러 많이 오셨어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정말 예쁘게 이제 화장도 해드리거든요. 해드리니까 앉으셔서 화장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막 사진 찍으시는데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의료진들도 오셔가지고 건강진단도 해드릴 텐데요. 오셔가지고 같이 정말 사진도 찍고 또 건강진단도 받고 이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 지금 방송국에 많이 오셨어요. 근데 더 많이 오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셔가지고 같이들 막 이제 옷도 갈아입고 이러시는데 참 보기가 참 좋네요. 아, 제가 참 그 보는 입장에서 참 기분이 좋아져요. 마음이 뿌듯해지고요. 아, 저만 그런 거 아닐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그 여러 어르신들이 그 상대의 시장에 오셔서 이런 프로에 같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참 좋을 거라는 좋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막 드는데요. 아,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음악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는 4시부터 6시까지 음악회 있습니다. 굉장히 빵빵한 팀들이 오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저희 그 상대원 시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특별 세일에 들어가 있어요. 2시부터 6시까지 특별 세일 들어가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물건 같이 사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그 여기 지금 와서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사진 촬영이 있고요. 건강 그 검진이 있습니다. 음악회 있고요. 자, 그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참여를 할 때 같이 오셔가지고 또 참여를 그 정말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손을 내밀었을 때 같이 잡아라. 같이 잡고 같이 즐기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번에 제가 고른 노래는요, 산울림 노래입니다. 아, 제가 지금요, 밖에 워낙에 이제 막 이렇게 복잡하고, 막 전화도 계속 울려요.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 자꾸 이게 더듬더듬더듬 이렇게 되지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전화 울리고 그러면 급해서 그래요. 이해해 주시고요. 아, 산울림이 부릅니다. 아니, 벌써. 그 노래 들려드릴게요. 산나 창문 밖이 워낙에 밝았네. 가벼운 아침 발걸음 모두 함께 콧노래 부르며 이리저리 지나치는 정다운 눈길거리에 찾네. 시간 가는 줄 몰랐네. 해저무 거리를 비추는 가로등 하얗게 피었네. 이리저리 지나치는 정다운 눈길거리에 찾네. 아, 여러분 제가 갑자기 지금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아, 얘가 제가요 학교 다닐 때인데 어떤 이제 마을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를 하고 있다고 이제 오라고 방송을 좀 하라고 저보고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그 방송을 순진하게 계속 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저희 이제 오늘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사가 있잖아요. 그 행사 안내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갑자기 예전에 생각이 납니다. 그때 하루 종일 그 방송을 했는데 나중에 저희 그 고모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 그만해라. 그만하면 다 알아들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냥 막 웃고서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또 마찬가지 그런 경우 같습니다. 근데 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지요. 자, 제가 이제 한 번만 더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2시부터 4시까지요. 저희 방송국에서 그 효도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도사진이라는 건 혹시 이게 말이 바뀌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까봐 제가 짚어드리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영정사진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왜 커다란 액자 사진 찍었잖아요. 어르신들 그 사진 찍어드리고 있거든요. 그 사진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지금 뭐 지나가시면서 들으셨던 분이나 우리 어머니 찍어놔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 찍어놔야 되는데 아니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나가시더라도 가다가 이 소리를 들어도 이거 내가 참 안 찍어놨어 찍어야 돼 하면은 빨리 올라와서 찍으시길 바랍니다. 액자까지 다 무료로 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 액자까지 무료로 해서 드리는 거니까 오셔가지고 찍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진을 찍어드리면서 또 건강검진도 해드립니다. 오셔가지고 건강검진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진 찍으시는 분들 보니까요. 정말 예쁘게 이제 화장도 해서 그 사진빨 잘 받게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한복도 막 예쁘게 입혀드리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같이 참여를 해서 그 없으신 분들은 같이 찍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무료입니다. 하나도 돈 안 들어가고요. 부담 안 드리거든요. 부담 안 드리고 해드린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부담 없이 정말 오셔서 찍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악회 4시부터 6시까지 있습니다. 음악회 6시까지 있는데요. 이 음악회는 좀 큰 음악회예요. 늘 우리가 저희 상대원 시장에서 우리 그 상대원 방송국에서 열어드리던 그 작은 음악회하고는 조금 틀이죠. 좀 무대도 꾸밀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 앉을 자리도 좀 마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회가 열리는 4시부터 6시까지는요. 차량도 통제가 될 거예요. 차량 통제가 있을 거니까 그때 조금 불편하셔도 참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노래를 또 한 곡 들려드려야 되겠죠? 이분은 조용필의 노래 한번 틀어볼까요? 조용필의 서울 서울 서울. 무렵 거리에 나가 차를 마시면 내 가슴에 아름다운 냇물이 흐르네. 이별이란 헤어짐이 아니었구나. 추억 속에서 다시 만나는 그대 대본이야 화분이 놓인 우체국계단 어딘가에 엽서를 쓰던 그녀의 고운 손 그 언제쯤 나를 볼까 마음이 서두네. 나의 사랑을 가져가 버린 그대 서울 서울 아름다운 이 거리 서울 서울 서울 그리움이 남는 곳 서울 서울 서울 사랑으로 남으리 wow, wow, wow, never forget oh my lover 서울 너를 알면서도 사랑에 빠지고 차 한 잔을 함께 마셔도 기쁨에 떨렸네. 내 인생에 영원히 남을 화려한 축제여 눈물 속에서 멀어져가는 그대 시대 지금 그래. 네. 그 3시부터는 정말 그 음악회 그 공연장에서요. 리허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제가 지금 진행하는 방송을 3시까지 하고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시에서 끊어드려야 그분들이 또 이제 그 리허설을 하는데 두 군데서 막 방송을 하면 꽤 시끄럽겠죠. 그래서 한쪽은 끊어줘야지 되겠다 해서 저희 이제 방송은 안 할 거고요. 대신에 이제 아마 리허설을 열심히 할 겁니다. 오셔서 이제 뭐 공연을 하실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겠지요. 1시간 동안 3시부터 4시까지 그것도 보는 재미가 참 좋을 것 같아요. 내려가서 그 구경할 거거든요. 여러분도 지나가시다가 서서 같이 구경을 하시면 참 좋겠네요. 자, 정말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항상 이제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제가 늘 이제 방송국에 와서 내려와 살지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콩쥐 엄마, 팥쥐 엄마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진짜 가서 정말 그래요. 필요한 것만 가서 곶감 빼먹듯이 알람 빼먹고 오는 게 저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해주는 게 아니라 베풀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한테 제가 위로를 받고 어떤 거 아이들이 해주는 거에 뭐 이제 계란 후라이도 해주면 먹고 막 이래요. 근데 큰일도 안 하면서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공연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아 오늘 4시부터 이제 공연하니까 와서 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큰 선심 쓰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아, 지나가시다 오늘 4시부터 6시까지 정말 음악회도 있고 그러니까 아, 방송 들으시죠? 들으시면서 집에 가서 얘기하셔가지고 아 오늘 여기 상대시장에서 그런 음악회가 있다더라 가서 봐라 아이들도 좀 보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출연하는 팀들이 태권도도 있고요. 아이들 태권도지요. 음악회도 있을까 음악학원에서도 나와요. 음악학원에서 나와서 동요도 부르고 또 이제 악기도 조금 이제 가지고 어떤 거 연주도 좀 해줄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청소년 팀들 와가지고 정말 멋있는 그 춤도 좀 보여줄 거거든요. 또 젊은 그 건장한 청년들이 와서 그 난타도 좀 보여줄 것이고 아주 여러 가지로 그 여러 방면으로 여러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오늘 그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다 오셔가지고 오늘 재미있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또 들려드릴게요.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유승범의 질투. 이 질투 하면은 최진실 씨 생각나는데. 그죠? 질투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G2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정말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참 잘한 일이 없다는 생각이 막 드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드시나요? 아, 그 세상을 살다 보면 참 힘든 일이 많아요. 항상 사는 게 고비죠. 그죠? 고비.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들을 누구나 다 넘기고 사는 거죠. 크거나 작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살면서 고비들이 늘 있어요. 항상 있고 늘 있고. 그지만 그 고비들을 아, 정말 내가 못 견디겠어. 얼마나 나약한 생각입니까? 분명히 제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지요. 물론 이유가 없으면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게 삶의 어떤 목적일 텐데, 그죠? 자기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헌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모든 걸 다 하면서 산다면 조진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죠? 잠깐 이제 여담을 좀 나눠봤고요. 아, 질투를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막 한 얘기고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여기쯤에서 방송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아,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 여기서 이제 방송을 끝내도록 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송은 여기서 끝내지만 사실 지금 상대원 시장에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6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라서 아마 방송이 쉬어도 쉰다는 생각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도 아마 여기서 지금 계속 돌아다닐 테고요. 지금 방송 진행에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계실 거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문화재단이나 사랑방 클럽이나 계시는 그 관계되시는 분들이 다 오실 거고요. 오늘 아마 상대원 시작이 좀 벅적벅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금 방송국은 굉장히 아주 사람 많은 분들로 인해서 아주 북적북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해드리고 있는 일들은 영정사진을 찍어드리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을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시면서 혹시 들으시면 아무나 오셔도 괜찮습니다. 오셔가지고 건강검진도 받으시고요. 사진 촬영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무료고요. 그 돈 걱정 같은 거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나 화장 안 했어. 어떡하지? 이러시지 마시고요. 오시면 화장도 다 해드리거든요. 이쁘게 해서 사진을 찍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고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This is my song for you. 어떤 일은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일은 꿈을 나눠주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을 이루려고 사네 어떤 일은 꿈을 잊은 채로 살고 어떤 일은 남의 꿈을 뱉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은 없는 거라 하네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 이처럼 많은 저마다 자기가 옳다 말을 하고 꿈이라 이런 거라 말하지만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던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만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던가 나는 누굴까 허감은 꿈 어떤 일은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일은 남의 꿈을 뺏고 살며 자를 잃은 꿈은 이런 거라 하네.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 이처럼 많은 개성들 저마다 자기가 옳다 말을 하고 꿈이라 이런 거라 말하지 마.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 나라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 않나. 그대 곁에